업스 뉴스. 한화 손해보험 대학생 봉사단 모집 안내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총 6개월입니다. 모집기한은 4월 9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화손해보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2023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분야별 추가 요구 조건은 상이합니다. 모집 분야는 미래산업인재, 문화예술인재, 그리고 사회통합인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의 공간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가상 VR 학습장을 제작하는 제3회 혁신공유대학 메타버스 콘테스트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혁신공유대학 사업 수행대학 재학생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혁신공유대학 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27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모의 핵탄두 공중 폭발 시험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 만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한미 해병대의 대규모 연합상륙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연습은 지난주 종료됐지만 다음 달까지 야외 실기동훈련이 이어지는 만큼 북한이 이를 트집잡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강도 높은 추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이 지나친 체중 조절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27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대한체조협회장에게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훈련 시간, 강도, 빈도 등에 관한 훈련 체계를 과학적으로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체육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계체조 선수들의 인권이 폭넓게 개선되도록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카카오의 SM 주식 공개 매수가 종료된 가운데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이번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만 측은 27일 보유 중인 자녀 SM 지분 3.65%와 관련해 카카오가 진행한 공개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검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만 측은 SM 정기주총에서 주주총회의 진행 및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선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